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광야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 광야 노종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말은 모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는 뜻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체력, 에너지, 힘이 아직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 때 말씀의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가 힘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명하여 물을 내라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명했겠죠. 근데 명하여 물을 낼 수 있다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반석을 두 번 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평소에는 잘 믿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불신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쳐서 물을 내는 게 맞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이 이랬어. 과거에는 이랬어.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이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리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분명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처음 르비딤에서는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죠. 가데스에서 만난 또 다른 만석, 여긴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려서 움직이는 것보다 말로 움직이는 게 더 성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말로 서로 치고 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현재 주어진 구속사의 말씀만 믿고 합심하여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고차원적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그 과거의 경험을 믿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자신의 세상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으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열방에 외치라, 외치면 열방이 몰려온다, 그 명하신 구속사의 말씀만 외치며 살면 이 커다란 반석에서 두 배의 부흥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고 때려서 물을 냈던 그 과거의 내 경험, 내 고집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오직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죽은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즉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거역하고 히브리어 마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마라. 그 뜻을 보면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온유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강팍하고 고집이 세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쾅쾅 두 번 쳤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대항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정말로 내 고집 때문에, 내 뜻 때문에 구속사 말씀이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과거의 삶이었다면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죽은 세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5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성경 곳곳에 이유를 조금씩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는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여 히브리어 마알, 마알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마알. 그 뜻을 보면 덮어서 가리다 이 뜻이. 덮어서 가리다. 또 은밀히 행동하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모세가 이 가데스 반석 사건에서 뭔가 덮고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가리며 행동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양 은밀하게 자신의 의를 이 순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 거예요. 자신의 그 죄를 가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낸 그 순간의 죄. 민수기 20장 10절은 이것을 밝히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게 지금 모세가 죄를 짓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의의 분 같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지만 은근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의 역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랬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까진 좋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물을 내시겠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은근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죄, 히브리어 마알,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 했던 그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까지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갱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죄가 남아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네 번째 죄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죄. 바로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다. 입술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또 므리바 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입술로 순간 망령되이 말했다. 여기서 망령되이 말하다. 히브리어 바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바타. 바로 어떤 뜻이냐면 화나서 고함지르다. 또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 참지 못해서 터졌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 넘쳐흘렀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웃으면서 다 받아주었던 자가 원래 모세예요. 그래서 광야 노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반역을 저질렀어도 모세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자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하고 온유했던 모세가 히브리어 바타, 갑자기 화나서 고함을 지르고 분별 없이 성급하게 말을 내뱉었던 바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106편 32절은 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나쁜 얼이 모세에게 미쳐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백성들의 얼이 미쳐서 순간 모세가 그 얼을 받아서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나쁜 얼이 모세에게 미친 장면을 민수기 20장 2절, 3절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온유했던 모세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하는가.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때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보시면 공박하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박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박하다. 남의 잘못을 따지고 캐내어 공격하는 걸 말해요. 단순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따지고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잘못을 일일이 다 캐내어서 조목조목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모세가 터져버린 것이죠. 단순히 현재 가데스의 일만 가지고 다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자기들을 끌고 왔을 때부터 과거 그 수십 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꺼내서 일일이 다 얘기한 거예요. 또 민수기 20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그랬죠. 다투어. 이 다투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브입니다. 루브. 바로 뒤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뒤흔들다. 단순히 작은 소리로 조곤조곤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과거의 그 모든 흠들을 다 따지고 캐내어 공격하면서 모세를 마구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루브 뒤흔들다 이 동사는 와우 계속법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공박 함과 연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쉴 새 없이 따지고 캐물으면서 공격하면서 그 순간 계속적인 그 공격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온유함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참아왔던 모세에게 이번에는 그 약점을 잡아서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파고들며 공격함으로써 모세의 마음을 아주 들쑤셔 놓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한번 끝장을 보자 이거죠,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모세와. 내가 모세를 한번 엎어뜨려 보겠다. 작정하고 달려든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쑤시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히브리어 바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팍 하고 싶죠? 한번 팍 해가지고 딱 상황을 정리하고 싶죠? 참으라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하고 입술로 망령되이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깨지고 천국은 멀어져 간다.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순간 성이 확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아끼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참고 또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터뜨리게 되면 입술로 내뱉게 되면 절대로 두 배 부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온유한 마음을 지킬 때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절대 악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상의 모세가 지은 죄,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또 말씀을 거역한 죄, 또 은밀히 지은 교만의 죄, 또 입술로 망령되이 일컬은 이 죄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들 모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전도, 우리의 말과 행동들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헌신과 봉사,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조금이라도 가리워 왔었다면 이것까지 모두 다 회개하시는 가운데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인격자들, 두 배 부흥의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바로 이 교훈을 받들어 이번 사순절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길 소원합니다. 427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